Track 14. Number 7. Listen to each question and choose the most appropriate response. 1. 몇 개예요? 2. 이거는 얼마예요? 3. 신문이 있어요?